로마서 11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자문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그 질문에 대해서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믿음이 아닌 자기들의 의와 행위로 하나님께 나오려고 했을 때 여러분 그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중에서도 은혜를 따라서 택하심을 입은 자들, 바울과 같이 그렇게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된다고 이야기하고요. 반면에 복음을 들었지만 그 복음에 반응하지 않았던, 받아들이지 않았던 자들은 우둔해져서 또 완악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제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꼭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말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묻겠습니다. 그들, 여기 그들은 복음을 거부했던 유대인들입니다. 그 복음을 거부했던 유대인들은 완전히 쓰러져서 내버려야 될 정도로 넘어진 것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함이니라. 12절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그들이 충만하게 되어질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넘어진 것으로 말미암아서 그 넘어진 것 때문에 많은 이방인들이 지금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었는데 이스라엘 전체가 바르게 선다면 그 복은 얼마나 더 엄청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전체적인 내용들 이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문제들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지금은 복음을 거부하고 넘어졌지만 믿지 않음으로 넘어졌지만 이 유대인들이 다시 일어설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유대인들의 이 넘어짐은 이방인을 구원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는데, 유대인들이 넘어진 것을 보면서 또 그 넘어진 사건들을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하셔서 이방인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방인이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들을 본 이 자기 동족, 자기 형제 유대인들은 시기심이 나서 질투심이 나서 주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이방인의 구원이 또한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것에 쓰임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의 어떤 논지 속에서 오늘 바울은 13절과 같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여러분 왜 바울은 이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인 것이 영광스러운 것일까요? 14절의 이유가 나오는데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지금 바울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열심히 전하게 되어지면 그 복음을 처음에는 거절하고 거부했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자기 동족, 자기 형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그 이방인을 시기하는 것들을 통해서 얼마라도 구원할 수 있다고 여러분 바울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우둔한 이스라엘, 복음을 거부한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16절 말씀 보시면 제사는 처금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여기 보시면 처음 익은 곡식가루 그리고 뿌리 이게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것은 제일 귀한 것이고 소중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처음 것은 다른 모든 것들을 대표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10의 1조를 드릴 때 또 우리가 그 가장 먼저 10의 1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냥 이것만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10의 1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 바울이 생각했던 것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 처음껏, 처음 익은 곡식가루, 처음의 씨, 여러분 그것은 그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드렸을 때, 여러분 그것은 이삭뿐만이 아니라 말씀대로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후손을 많게 하시겠다고 하셨던 여러분 그 후손들까지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리면서 함께 드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실제로 그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살려주시면서 내가 독자 이삭을 내게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삭뿐만이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보면 자기 동족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에게 여전히 구원의 문은 열려있다. 예, 바울이 그 구약의 아브라함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뿌리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뿌리는 여러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당세에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죄악이 관영했을 때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에 따라 그 말씀을 믿음으로 노아가 방주를 지었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역시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기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뿌리가 여러분 그런 노아와 아브라함의 믿음 위에 여러분 세워졌다는 것들을 바울은 구약을 통해서 믿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하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꺾여져 있지만 여러분 23절 말씀 보시면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 말은 지금 뭐 이중부정으로 되어져 있네요.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않았다. 여러분 이중부정이니까 강한 긍정의 의미가 있어요. 그들이 여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믿으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꺾여졌던 이스라엘도 다시 접붙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24절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지금 이방인들도 죄악의 돌 감람나무에서 찍혀져서 그 본성을 거슬러서 좋은 감람나무에 붙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이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실 능력이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바울이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여러분 이 유대인은 자기 동족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바울 자신도 사실은 지금 이 복음을 거부했던 유대인들과 같이 여러분 꺾임 받은 그 가지였던 것, 가지가 바로 자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가 이해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잡아서 가두고 또 죽이고 핍박하는데 앞장선 사람이 바울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자기가 그 전에 얼마나 헛된 것에 빠져 있었는지, 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지만 예수를 핍박했는지 그가 너무나도 잘 알았고,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여러분 더 애틋한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지만, 이미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지만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자기와 같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서 지금 꺾여져 나간 그 동족 이스라엘을 향해서 여러분 애끓는 마음들이 여러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9장에 여러분 그 바울이 했던 이야기가 무엇이에요?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큰 근심이 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그것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차라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수만 있다면 자기가 주님에게서 끊어져서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여러분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이 동족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많이 핍박했던 자들입니다. 감옥에 가두기도 했던 자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여러분 소동을 일으켜서 바울을 내쫓아내고 베레아까지 가서 쫓아냈던 자들이 여러분 자기 동족 유대인들인데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 유대인들이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들을 여러분 소망하고 또 바라고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바울의 한켠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들 또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가슴 한켠에 약간 이렇게 먹먹해지고 또 이렇게 답답해하고 하는 것들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복음을 아직 듣지 않고 또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은 이 가족하고 친척들이 한국에 있으니까 그게 늘 이렇게 마음에 사실은 쓰이는 부분들이거든요. 장모님 또 장인어른, 장인어른도 벌써 76세, 77세 이렇게 돼가고 계시는데 한 번도 복음을 듣지 않았고 교회 나가본 군대 있을 때 한번 가보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교회에 다니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있는데 내가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있는 게 맞는가? 한국에 있으면 그 뭐 처가 근처에 있으면 그래도 사위가 목사니까 교회라도 오시고 또 이렇게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을 수 있는 그 기회와 계기들이 생기는 게 아닐까? 나는 지금 무엇한다고 여기에서 있는 것인가? 예. 그런 생각이 사실은 들 때가 있어요. 실제 제가 한국에 들어가서 사역하게 되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 주시면서 깨닫게 하는 것은 여러분 각자에게 부르시는 여러분 부르심의 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주신 사명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미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이미 약속의 자녀들이고 이미 그 거룩한 씨를 또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돌아올 것들을 굳게 믿었던 바울과 같이 사도행전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또 내 아내를 예수 믿게 하셨다면 우리 처가 식구들도 이미 그 가정에도 구원이 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구원받게 될 것이다. 내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질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내가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나의 가족과 또 그 부모님들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 들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 자기가 정말 그 동족 이스라엘들이 주님을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애끓는 마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신 게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 동족이 지금 나와 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 길들을 열어주십시오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 바울아 너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어. 그러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에게 유럽에 가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로마에까지 또 가고 또 가고 싶어하고 했던 것들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도 영광스럽게 그 사명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자기 형제 이스라엘을 다시 여러분 구원해 주실 것. 그들에게도 여전히 아직 복음의 문이 열려 있고 그들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들을 바울이 믿고 바라보았기 때문에 내가 이방인을 구원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혹 그 형제들이 시기가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도 있다. 여러분 그 생각들을 하면서 영광스럽게 이방인의 사도의 직분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여전히 좀 마음이 쓰여지고 또 한켠에 걱정이 되어지고 근심이 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하시고 이루어 가신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또 신뢰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직분으로 하나님의 사명으로 받아들이며 오늘 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짧게 볼 것은 사도 바울은 이방인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것들을 지금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신자들은 원래 돌 감람나무였는데 그들이 지금 접붙임을 받아서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너희가 가지들을 향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해 버림받은 그 이스라엘 향해서 야 너네가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면서 뿌리가 너를 보존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를 빠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사단의 유혹에 그 사단의 그 함정에 우리가 빠져서 여러분 교만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고 나면 여러분 너무 감사하죠. 믿음 것 자체가 생명을 주시는 것 자체가 감사하니까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찬양하며 그렇게 나아가는데 여러분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보다 보면 여러분 은혜가 자꾸 망각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시선이 자꾸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면서 혹은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지 여러분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 말씀으로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이야기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다른 주변의 지체들 또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높아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이렇게 딱 보면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완전한 사람이 교회 안에 어디 있습니까? 완전한 목사님이 교회 안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면 저 목사님 저게 문제야. 저 목사님 저거는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러다가 보면 여러분 어느새 그 목사님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그것들을 경계하고 그런 교만함들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원 가지인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꺾으셨는데 하물며 원래 돌 감람나무였던 너희들을 하나님이 꺾지 않으시겠느냐.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고 높아진 마음 오늘 말씀해 보시면 20절에 보시니까 너는 믿음으로 섰는데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언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것이고 그런데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높은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이 권면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여러분 낮은 마음으로 여러분 이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자꾸 은혜가 사라져가면 여러분 이게 조금 무서운 조금 두려운 사인으로 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를 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가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눈 하나님 그 마음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서 은혜 안에 머무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